아직 영화를 찍고 앉아 내 혼자 훌쩍거리며 밤새워 눈물을 훔쳐 네 번호마저 지운 핸드폰을 괜히 도망치자. 나 시간 좋아봤자 뭐해 꾸미고 나가봤자 뭐해 빌어먹게도 혼자 이 밤은 지겹게도 미래 없는데 내